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공동성명, 졸세비인의 송구한 애국애적의 뜻과 불멸의 조국통일대강을 높이 맞들고 자주통일 위협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 나아가자를 16일과 17일 러시아의 따스통신, 중국의 국제방송망, 인디아신문 라이징 유럽, 영국신문 가디언, 미국의 VOA방송, 일본의 교도통신, 지지통신이 보도했습니다.